네, 오늘 말씀은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 주제는 구원을 받은 성도가 구원을 중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나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잊어버리겠습니까? 예, 안 잊어버립니다. 잘 간수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벌써 잊어버렸어요. 저도 구원 잊어버렸으면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잊어버렸다 얻었다 주셨다 도로 집어넣었다 그러는 거 아니죠.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잃어버릴 수가 없다 하는 진리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막 조롱을 합니다.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냐? 니네가 뭐 구원 받은 거냐? 하면서 막 조롱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무슨 농담거리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은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먼저 의미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혹은 구원받은 상태에서 전적으로 혹은 궁극적으로 떨어져 타락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가끔 타락할 수도 있어요. 죄와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중간에 시험 빠지고 죄에 빠지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또 궁극적으로 끝까지 타락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우리가 혹시 연약해서 타락해도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가지고 돌이켜주시고 그러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인 것이죠. 그럼 언제까지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말인가? 끝까지 잃지 않아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구원을 잃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뭘 잃지 않는다는 말인가? 뭘 잃지 않느냐 하면 은혜의 상태, 영원한 구원 이것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있다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좀 우도 터질 수는 있어도 그건 진노해서 뭐 노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사랑하는 자녀를 아버지가 징계하는 징계는 당할 수가 있어도 아버지한테 한 대 우도 터진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아버지가 나한테 진노했다 뭐 그런 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상태를 잃어버릴 수가 없고 영원한 구원, 즉 영생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성도의 구원은 어느 정도로 유지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택자는 끝까지 은혜의 상태를 유지하며 영원한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진리는 확실한 것이에요. 아마도 그럴지도 모른다 하는 개연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은혜의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게 되고 확실하게 영원한 구원을 잃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신앙 고백서가 확실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일시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사단의 유혹이나 자신의 남아있는 죄성이나 혹은 세상 쾌락 유혹에 이끌려서 타락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서 다시 믿음의 상태로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 성도가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perseverance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것은 preserv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preservation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는 perseverance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의 견인이란 은혜는 누가 받는 것인가? 거기 나눠드린 표에 1항을 한번 보세요. 1항. 1항 그 세 번째 줄까지를 한번 읽어보시죠. 네 번째 줄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유효적 소명으로 부르시고 또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고귀한 택자의 믿음을 수여하신 사람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떨어져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끝까지 은혜의 상태를 유지하여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구원을 받을 것이 어떻게 해요? 확실하다. 확실해요. 아마도 그럴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죠. 여기 보니까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사람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인 사람들이라. 성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택하신 사람들만이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또 유효적인 소명으로 불러내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복음으로서 모든 사람을 회개하고 믿으라는 일반적 소명을 주시지만은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effectual calling, 유효적 소명을 주심으로 각각 이름을 불러내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적 소명을 받은 사람 모두를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효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 모두를 보존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구별되었어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뭐 맨날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맨날 권력 잡는 것만 생각하고 맨날 자기가 뭐 높아졌다고 폼 잡고 목에 힘주고 다니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달라요. 다르죠. 구별되었습니다. 그렇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이라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별도로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의식이 딱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고 그럴 순 없어요. 때로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휩쓸려서 살 때가 있지만 다시 제정신 차리고 딱 돌아봐야 돼요. 왜?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니까요.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이 고귀한 택자의 믿음을 수여하신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라는 게요, 그냥 사람들이 믿습니다 한다고 다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택자의 믿음, the faith of the elect라고 하는 디도서 1장 1절의 말씀이 있어요.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택자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와 지식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택자의 믿음이란 단어예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실히 믿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마도 그럴지도 몰라, 가봐야 알지 어떻게 하나,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해도 택자의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택자의 믿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예. 김영삼 대통령은 왜 발음이 잘 안 되시나 몰라. 확실한 걸 늘 확실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별해 놓으시고 택자의 믿음을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성도의 견인,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참된 성도들이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는 근거는 뭐냐? 소극적인 면으로 먼저 생각하면 성도의 견인은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간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자유의지의 능력으로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구원은 쉽게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로 구원이 유지되고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 확실한 진리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대단히 많아요. 그거 다 얘기하면 오늘 6시까지 끝나기 어려워요. 몇 가지만 얘기하면 먼저 성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구 능력으로 구원을 보호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 구원은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합니다. 뭐 그걸 뺏어가기는커녕 만지지도 못해요. 그거 마귀가 만질 수 없어요. 만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보호하고 있는데 어딜 감히 마귀가 그걸 만지고 뺏어가느냐 이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유, 얼마나 확실해요. 성부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택자들은 아버지 손 안에서 딱 보호받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 이름이 새겨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손 안에서 빼앗아 갈 능력자는 천상 천하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탄, 뭐 마귀, 귀신, 정사, 보좌, 권세 뭐 어떤 거라도 다 집합해가지고 총집합해서 몰려와도 우리에게 있는 구원 하나, 영생 하나 건드리지도 못하고 뺏어갈 수도 없다. 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은 누구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딱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동네 5학년 깡패한테 속아갖고 우리 집이 구멍가게를 했는데 거기서 돈을 훔쳐다가 그 5학년 깡패를 주워가지고 그 깡패가 풀빵, 국화빵이라는 걸 사주면 그걸 몇 개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하루 종일 매맞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때 아버지가 내 손을 딱 잡고 있으니까 거기서 거기 돈이 들어있나 이렇게 펼쳐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그걸 안 폈습니다. 끝까지 안 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얻어터졌어요.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얻어터지고 다시는 남의 것에 돈 안 되겠다 결심하고 그 5학년 깡패는 나중에 장티푸스라는 병 걸려갖고 죽었어요. 나를 그렇게 하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1학년짜리 손 안에 들은 돈도 아버지가 이거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학년짜리 손 안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구원이 딱 들었는데 그걸 빼앗아 갈 자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어림도 없는 거죠. 1학년짜리도 안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무엇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어요. 유다서 1장 24절 25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신다. 능히 보호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은 보호하심을 딱 받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얼마나 확실해요. 아버지의 손 안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 난 이 말씀만 보면 어렸을 때 그 돈 안 보여드리려고 내 손을 꽉 쥐었던 생각을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회개할 때 아버지 그때 돈 통해서 돈꺼내다가 그 5학년 깡패에게 갖다 줬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걸 감히 누가 뺏어갑니까? 어림도 없죠. 우리는 왜 내 구원을 잃지 않으리라고 확신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Power of God. 둘째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영원무궁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저께는 날 사랑하시다가 오늘은 안 사랑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아멘. 우리가요 참 기분 나빠지면 참 나 이거 구원 받은 건가 승질 좀 나고 한번 그냥 확 한바탕 하고 나면 나 이거 구원 받은 건가 아주 좀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그렇지만 뭐 내가 승질난다고 PC 아니고 기분 좋으면 PC고 승질나면 김씨로 바뀝니까? 그냥 여전히 PC지.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도 하나님 자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기분 좋을 때도 사랑하시고 기분 안 좋을 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어요. 구약의 히브리어 헤세드, 헤세드, 이것은 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사랑입니다. 영원전에 시작돼서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가까스로 이겨요.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거 저 아나운서들이 텅 트위스팅, 혀 연습할 때 이거 읽으면 돼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현재일, 장래일, 뭐 장래, 뭐 귀신, 악령, 마귀, 사탄 뭐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고.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러면 성도가 유혹을 받아가 일시적으로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돌이키게 하는 수단을 사용하세요. 먼저 어떤 수단을 사용하시나. 징계, 디시플린, 징계라는 수단을 사용하시죠. 하나님 손에는 당근도 있지만 뭣도 있어요? 채찍도 있단 말이에요. 채찍도 사용하시죠.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참된 성도들이 믿음에서 벗어나고 주일 되면 살살 빠지고 놀러 댕기고 3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또 신앙을 자꾸 멀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 채찍을 들어 바로 돌아오게 하신다. 아멘. 바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항상 거하는 게 아름답고 편안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이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도들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사람도 사탄이 밀가루 듯이 청구하고 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딱 하니까 사탄이 베드로의 영생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중보기도 강력한 보호수단입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 왠지 우리는 죄 짓게 되면 왠지 속에서 불편해. 왜? 성령님이 좀 슬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막 죄 짓고 그냥 내 성질대로 막 하다가도 아이고 이거는 아닌 게비요 하면서 싹 돌이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끝까지 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중보하시고 성령님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성도를 믿음 안에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고백서 1항 거기 넷째 줄부터 왜냐하면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들 안에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성령의 모든 은혜들을 불러일으키시고 양육하시는 일을 무궁토록 행하고 계신다. 비록 많은 폭풍과 창수가 일어나 그들을 소멸하고자 할지라도 그것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기초와 반석으로부터 그들을 결코 분리시킬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의 불신앙과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시적인 빛과 사랑이 잠시 동안 가리어서 그들을 어둡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보존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신 소유물로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여 그들의 이름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임을 확신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시고 그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그 사랑으로 보호해 주신다. 뭐 그거 이상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경고가 많이 있어요.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아니,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왜 이런 경고가 많이 있나? 주로 이런 경고는 다른 데는 없고 히브리서에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아니, 떨어지는 일이 없는데 왜 떨어질까 염려하라고 경고를 하십니까? 또 히브리서 6장 5절로 6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니, 일시적으로 타락해도 다시 돌이킨다고 하셨는데 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고 계신가?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니, 왜 우리에게 형벌이 없다고 하고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고 생각하라고 하느냐.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아니,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 신약성경에서도요, 이 히브리서가 이게 주로 유대인을 상대로 쓴 건데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오면서 아주 이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고도 히브리서에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경고가 엄청나게 강해요. 그러면 이런 경고 기저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역사상 존재했던 성경 해석가들은 이것을 여섯 가지로 이해를 해요. 여섯 가지. 이 여섯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 한 가지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섯 가지 해석법이 있어요. 첫째, 펠라기우스 주의자들 혹은 세미 펠라기우스 주의자들, 알미니우스 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말씀은 참된 성도라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참된 성도라도 구원을 이룰 수 있으니까 경고하지, 이룰 수 없는데 왜 경고를 하느냐. 그러니까 참된 성도도 중간에 구원과 영생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유지해야 한다. 이게 로만 캐톨리시즘, 로만 캐톨릭이에요. 그런데요,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다른 성경에 있는 성도의 견인을 지지해주는 100규절, 200규절도 넘는 그런 말씀들을 깔아뭉개는 해석은 옳은 해석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펠라기우스주의나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자처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해석법은 그건 뭐냐, 아주 옳지 않은 편협된 해석법이다, 이런 것입니다. 성경적이 아닌 해석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아버지 손에서 끊을 자가 없고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멸망치 않는다는 명백한 말씀을 좀 애매한 말씀을 가지고 깔아뭉개면 됩니까? 성경 해석할 때는 잘 모르는 말씀은 분명한 말씀의 빛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것이 명확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펠라기우스주의나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해석법은 탈락, 후보자에서 탈락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고들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경고가 아니라 상급을 이룰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을 해야 된다. 상급 얘기를 하는 거지 구원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이런 해석은 또 히브리서의 이 강한 경고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탈락, 두 번째도 탈락.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고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경고이다. Above reason, beyond reason. 그러니까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귀절과 구원을 이룰까 두려워하는 귀절은 조화될 수 없는 말씀이다. 고로 성경은 모순이 있는 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것은 책임성 있는 성경 이해를 회피하려고 하는 책임 회피적인 해석이니까 탈락. 그 다음 네 번째로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런 경고들은 회고적인 말씀이다. Retrospective, 회고적이다. 즉 어떤 사람의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라 하는 말씀이다. 이런 해석법이에요.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은 것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의 경고는 참된 신자를 향한 경고가 아니라 거짓 신자를 향한 경고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뭐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그러나 좀 설득력이 좀 부족하고 반대 이론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이런 경고들은 가정적인 말씀이다. Hypothetical, 가정적이다.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만일 가정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구원을 잃게 된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고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경고들은 하나님이 택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경고로 봐야 됩니다. 참된 경고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니까 마음대로 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고들을 진실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그 예수 믿고 구원 갈 천국 갈 티켓은 따놨으니까 마음대로 술 먹대고 바람 펴대고 뭐 마음대로 사업해대고, 그분 그 돌아가신 어른은 그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 어떻게 그렇게 그 자기 부인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시나 모르겠어요. 뭐 내가 그냥 우물우물 얘기하지만 여러분 알아들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그냥 막 그냥 대충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경고는 굉장히 실질적인 강력한 경고예요. 참된 성도들 향한 강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와 그러면 성도의 견인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가 있나? 오늘 읽은 사도행전 27장은 유라굴로 광풍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유라굴로 광풍 바울이 타고 있는데 거기 선원들 선장들 백부장 포함해서 276명이 탔어요. 276명이 탔는데 지중해에서 광풍을 만났어요. 광풍이 성이 뭐냐? 유시야. 유라굴로. 버들유시. 우리 외할머니가 버들유시인데. 근데 광풍을 만났어요. 유라굴로. 유라굴로. 근데요. 이 광풍이 금방 없어지질 않네. 14일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14일 계속되니까 선장이고 선원이고 경험이고 뭐고 없어요. 다 멀미, 배멀미. 야, 세상에 제일 괴로운 게 배멀미입니다. 나는 아주 세상에 제일 괴로운 게 배멀미라고 생각해. 이 배멀미 한번 나면 아주 살고 싶은 소망이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 타기 전에는 아무도 이렇게 막 자신 가지면 안 돼요. 반드시 멀미약을 잡수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멀미약 두 알 먹으라 그러면 두 알 먹어야지. 한 알만이면 된다. 그래도 안 돼요. 두 알 딱 먹고 멀미약 먹을 때는 원비 뒤에다가 먹어야 돼요. 원비 뒤에. 그게 인삼 국물이기 때문에 인삼 국물이 이 멀미약을 아주 효과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그걸 어디서 배웠나. 울릉도 갈 때 배웠어요. 울릉도 그 배 선장님이 여기 타는 사람이 원비디에다가 멀미약 먹는 사람은 한 명도 멀미하는 걸 못 봤대. 그래가지고 나보고도 원비디에다가 멀미약 먹으라고 가르쳐주더라고요. 아주 귀한 진리를 거기서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이 막 일어나니까 바울이 기도하죠. 딴 사람들은 다 널브러졌어. 널브러져도 바울은 딱 기도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바울아,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멸망치 않고 아무도 안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죠. 아, 분명히 확실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죠. 하나님이 안 죽는다 하셨는데 누가 죽겠어요. 거기 보니까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 276명 중에 한 명이라도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죽을 리가 있나요? 안 죽죠. 아, 그런데 선원들 중에 몇이 자기가 수영 잘한다고 배에서 막 뛰어내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어떡합니까? 바울이 강한 경고를 하잖아요. 뭐라고요?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야, 이 경고는 그냥 가정적으로 한 건가요? 진짜 그런 경고인가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로 경고한 거예요. 경고하니까 아, 여기 270면 그 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 말을 딱 들어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예,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뜻을 딱 분별해가지고 딱 얘기하니까 선원들이 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아이고 아니다 하고 딱 돌아와가지고 배 안에 딱 거하게 돼가지고는 결국 276명이 멜리데 섬에 상륙해가지고 배는 박살이 나고 아무것도 안 남아도 276명은 한 명도 죽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말씀 옳아요, 틀렸어요? 옳죠. 그리고 이 배에 거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말씀은 옳아요, 틀려요? 옳죠. 그것도 옳죠. 배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도 옳아요. 옳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276명은 다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뭐 농담으로 뭐 가정적으로 아니면 뭐 여기 있지 않으면 상금만 잃을 거다 이런 정도로 말한 건 아니에요. 진짜로 강력하게 경고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결코 잃지 않는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또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경고들은 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고, 하나님은 결국 그 말씀대로 우리를 다 믿음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죠? 영생, 영생, eternal life, 조의 영생입니다. 영생은 중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영생이에요? 그러나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함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순 없죠. 하나님은 징계와 경고로 우리를 믿음 안에 계속해서 거하도록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징계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또 중보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다양한 수단을 써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 계속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경고를 없이 여기지 않고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항상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뭐 그 경고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아이고 나 구원 이루면 어떡하나, 큰일 났네, 아이고 나는 구원 이룰지도 몰라, 아이고 어떡하나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죠. 그 경고는 우리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바로 살도록 하는 그런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죄를 짓게 되면 자기를 해치고 남을 해쳐요. 자기만 해치는 게 아니야, 남도 해치지. 그러니까 자타에 해를 끼치는 겁니다, 죄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갈 것이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거하고 자타에 유익을 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이라는 생명은 자타에 유익을 주는 좋은 생명이에요. 아멘. 주먹 딱 내고 내게는 영생이 있다. 영생을 잃어버릴 수 없다. 아멘. 예, 찬송 부르고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장 1절, 2절, 4절 세 절을 부르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버지, 우리는 영생이 있는 것도 알질 못했고 구원이 있는 것도 알질 못했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질 못했고 성령이 누구신지도 알질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으니 이 영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완받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때로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으로 중보기도로 성령의 인도로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징계도 하시지만 또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여 영생 좋은 생명 자타의 유익을 주는 이 생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참으로 자타의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귀한 영생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룰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 영생 좋은 생명의 빛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프랭크 루이스 목사님의 설교에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은혜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호주 집회에도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그동안의 교회 또 모든 집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뻐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어 쓰이게 주옵시고 또 드린 손길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 물질에 큰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